Yeah. Hope you ain't acrobatic. Let's go on. Yeah, maybe I think it's time to say. 항상 너와 함께 있고 싶다고. That's right. 너에게 바치는 사람 노래. Yeah, okay. Let's go. 아니, 너와 함께 있어. 설레이는 나라는 걸 항상 내 곁에 있어줘. Dedicated to my lady. 들어봐. Yeah. 솔직히 난 널 볼 때마다 내 불꽃 집어봐. Right. 절대 꿈은 아니라고 믿어 난 꿈이라기엔 너무 밝으니까. 지금 이 시간 둘 뒤 맞춰보면 웃음을 막기가 좀 하루하루 할수록 커져가는 사랑 넌 하나뿐인 my love 너만 사랑해. I don't wanna be without you. 너에게만 내 맘 보여줄 거야. 나 하나만 바라봐줘. 맘 아니 나에겐 제일 큰 선물은 바로 너란 걸 항상 널 아껴줄 거야. I'ma tell you so. 너를 만나기 전 매일 아침에 샤워. 나가기 전 나는 거울과 싸워. 마음은 항상 처음 같아. 그 정도로 넌 내게 아름다워. 부담 받지는 말아줘. 내 진심을 알 거야 아마도. 어떤 나의 맞춤에 다 커져가는 사람 사랑을 비추